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더러는 대학까지 다니면서 무려 2000시간 넘게 투입해서 열심히 외웠던 것들. 역사, 화학, 지리, 물리. 자, 지금 여러분은 그 중에서 몇 퍼센트나 기억하십니까? 어떤 조사를 보니까요, 우리는 겨우 1% 남짓밖에 기억하지 못한다고 돼 있는데요. 그런데 그 1%의 기억은 수첩이나 공책, 또 컴퓨터의 공이 아니라 순전히 두뇌의 단독 플레이 덕분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두뇌는 쓸수록 단련되고 FM 영화음악은 들을수록 여러분 곁에 더 가까이 갑니다. Only fools rushing, and I ain't here falling in love with you. 서울 성북구 석관 일동의 임윤정 씨, 친구 큰윤정, 황윤정 씨의 생일 축하곡 잘 들으셨죠? 영화 슬리버 중에서 Can't Help Falling in Love, UB40의 노래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슬리버의 주인공을 알렉 볼드윈이라고 했었나요? 그 영화 봤는데 제가 왜 이렇게 틀리게 말했는지 모르겠네요. 윌리엄 볼드윈을 좋아하는 우리 두 명의 윤정은 그때의 충격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이 노래를 꼭 틀어줄 것을 청구한다는 이런 엽서를 보내주셨는데요. 잘 들으셨겠죠? 강릉 송정동의 임유환 씨, 역시 친구

영화 마돈나의 진실 혹은 대담 중에서 Vogue, 마돈나의 노래였습니다. 션펜은 다 아시는 대로 이 마돈나의 전 남편으로 더 유명한 배우죠. 출연 작품으로는 마돈나와 함께한 상하이 서프라이즈, 그리고 로버트 듀발과 함께 공연한 범죄와의 전쟁, 또 로버트 드니로와 함께 엉터리 신부로 나왔던 천사 탈주, We Are No Angels, 이런 영화들이 있죠. 물론 이런 영화들은 그렇게 주목을 받지는 못했죠. 헐리우드에서 보기 드물게 아주 개성적인 얼굴을 가지긴 했지만, 또 그래서 그에 대한 기대가 컸긴 했지만 이 영화들의 결과는 그리웠던 편입니다. 그런 배우 션 펜이 한 걸음 더 나가서 메가폰을 잡고 감독을 하겠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과연 그가 잘해낼 수 있을까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영화 인디안 러너는 일본의 미코, NHK 프로덕션이 자금을 댄 Japanese American Film 중에 하나고요. 또 션 펜이 감독으로서의 가능성에 대해서 합격점을 받았던 영화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영화는 지난해 동경 영화제에서 꽤나 화제가 되었었죠. 데이빗 모스라는 낯선 배우와 또 하샤 시리즈의 푼수여인 발레리아 골리노가 주연을 맡았고요. 데니스 호퍼가 술집 주인, 찰스 브론슨이 주인공 형제의 아버지로 특별 출연하고 있죠. 영화 인디안 러너는 월남전의 끝 무렵인 70년대 초반 한 북서부 지방의 한적한 도시를 무대로 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인 주호는 얼마 전까지 농장을 경영하다가 불황으로 농장을 빼앗기다시피 하고 경찰이 되었죠. 이 마을은 미국인의 금주를 잃어버린 타락한 사람들과 히피들 뿐입니다. 권태롭고 의기소침해지는 나날, 그야말로 불만의 계절이었죠. Nothing feels better than blood on as the band played Night in the Johnstown Flood. I catch 'em when the street, teach 'em how to walk that line. Man turned his back on his family, he ain't no friend of mine. Well, the night was like any other, but I got a call about 8:45. There was trouble in a root house out on the Michigan line. There was a kid lying on the floor looking bad, bleeding hard from his head. There was a girl crying at a table, and it was Frankie said. Well, I went out and I jumped in my car, then I hit the lights. Well, I must have done 110 through Michigan County that night. It was out at the crossroads, down round Willow Bank. Seen a Buick with a high plate, behind the wheel was Frank. Well, I chased him through them county roads till a sign said Canadian border 5 miles from here. I pulled over the side of the highway and watched his taillights disappear. Frankie laughing and drinking, nothing feels better than blood on blood. Taking turns dancing with Marie as the band plays Night of the Johnstown Flood. I catch him when he streams like any brother would. Man turns his back on his family, but he just ain't no good. Director Sean Fain 이 노래를 듣고서는 아이디어를 얻어서 영화를 만들었다고 하죠. Bruce Springsteen이 부른 Highway Patrolman, 영화 인디언 러너 중에 삽입된 곡이었습니다. 얼어붙은 대지에 줄을 긋듯이 쭉쭉 뻗어있는 한적한 국도. 그 위로 적막을 깨면서 자동차 추격이 시작됩니다. 보안관 조에게 쫓기던 히피 청년은 차를 세우고 총을 쏘다가 조가 응사한 라이플에 맞아 죽고 맙니다. 청년의 부모는 자기 아들을 죽인 것을 보복하겠다고 절규하고, 조 역시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아내 헬렌은 정당방위였다면서 위로하죠. 그날 밤, 월남에서 조의 동생인 프랭크가 돌아옵니다. 아침이 되자 조는 프랭크를 부모가 사는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하지만 도중에서 프랭크는 어릴 때 형과 함께 경찰차에 눈뭉치를 던지곤 했던 그 기억을 되살리고는 이제는 서로 정반대의 자리에선 형 조와 눈싸움을 합니다. 그리고는 화물열차의 뒤에 매달려서는 어디론가 떠나가죠. 조가 동생 프랭크의 소식을 들은 것은 아버지에게서였습니다. 아버지는 도로시라는 여인에게서 엽서를 받았다고 말하죠. 그 엽서에는 프랭크가 자기를 때린 것 때문에 감옥에 가 있다는 소식이 적혀 있었습니다. 프랭크가 추록하던 날, 조는 동생과 함께 살 생각을 하면서 감옥으로 마중갑니다. 하지만 조가 한 여인과 다정하게 포옹하는 것을 보고는 그냥 그 뒤를 따라가죠. 프랭크가 묵고 있는 모텔로 찾아간 조는 동생에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는 같이 돌아가자고 하죠. 하지만 프랭크는 거절합니다. 홀로 남은 뒤 외로움을 못 이기던 조의 아버지는 얼마 뒤에 자살합니다. 8mm로 찍은 조와 프랭크의 어린 시절 모습, 카우보이 놀이하는 필름을 본 뒤 권총으로 자살한 거죠. 상심에 빠져있던 어느 날, 조는 급한 연락을 받고는 아버지가 살던 집으로 달려갑니다. 그곳에는 술에 취한 프랭크가 알몸으로 비틀거리고 있었죠. 그는 울음을 터뜨리면서 부모와 형에게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조는 프랭크에게서 도로시가 임신했다는 얘기를 듣고는 모처럼 흐뭇한 웃음을 짓습니다. 프랭크도 이제 다리 보수 공사장에 일을 얻어서 건실한 삶을 시작하고 도로시와 정식 결혼식도 올리죠. 영화 인디언 러너에 삽입된 제니스 조플린의 노래 Summertime이었습니다. 프랭크는 땅에 대한 미련을 두고 있는 형 조에게 이전의 형은 삶에 대한 정열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옥수수밭이 생기기 전 관목지대에 불과했던 이곳을 바로 이곳을 달리던 인디언 러너의 얘기를 시작하죠. 그는 소식을 전한다. 늑대도 곰도 그를 막을 수는 없다. 달리는 그 인디언 러너 자체가 소식인 것이다. 그러면서 형제는 옥수수밭에서 도망가고 잡으려고 하는 바로 인디언 러너 게임을 하죠. 그날 이후 주는 다시 집 뒤에 밭을 만듭니다. 모든 것이 평안하게만 보이는 나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다시금 세상에 대한 증오가 살아난 프랭크는 아내 도로시에게 모욕을 준 뒤에 시저의 술집에 가서 사람을 흠씬 두들겨 팹니다. 연락을 받고 달려간 조는 그를 수갑으로 채운 뒤에 그 피해자에게 동생이 두들겨 맞도록 내버려 두지요. 다음 날 프랭크는 조를 찾아와서 울면서 사과합니다. 하지만 도로시가 아이를 낳으려고 하자 프랭크는 또다시 시저의 술집으로 도망칩니다. 냉소적인 시저는 법을 겁내 살인도 하지 못하는 겁쟁이라면서 프랭크를 비웃지요. 바로 그때 프랭크를 찾아서 조가 술집으로 옵니다. 아내의 곁에 있으라고 하는 조에게 프랭크는 그런다고 세상이 변하지는 않는다면서 소리칩니다. 조는 술잔을 깨서 자기 손을 그으면서 나는 우리 아이에게 이런 세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일한다면서 넌 술이나 계속 마시라고 하고 나가버리죠. 그리고 도로시가 아이를 낳기 위한 마지막 진통을 겪는 그 순간에 술에 취한 프랭크는 의자로 시저를 내리쳐 죽입니다. 소식을 들은 조는 프랭크의 차를 쫓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차에서 내리는 프랭크의 모습이 마치 어린 시절 카우보이 모습을 한 그 꼬마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형은 동생이 도망치게 내버려 두죠. 감옥에 있으나 어디에 있으나 소식을 전해주는 인디언 러너였던 프랭크는 다시 달리기 시작했고 현실의 조 역시 그를 이해한 것이죠. 영화 인디언 러너의 음악을 맡은 제잉 니츠의 The Indian Runner였습니다. 자, 오늘 숨겨진 걸작으로 소개해드린 션 페인 감독의 인디언 러너. 그 월남전의 상흔이 채 가시지 않은 젊은이들의 모습, 그리고 붕괴되는 미국의 가족 문제를 그 독특한 영화적 소재를 가지고 다룬 영화였죠. 션 페인의 배우로서의 어떤 이미지를 또다시 고양시키는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이 시간에 늘 손님으로 와 계시는 서남준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뭐 부자간의 얘기를 가지고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 이 시간을 통해서 애청자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한 유명한 스타 부자의 노래를 듣는 건 아마 처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요. 예. 이 부자간의 노래를 들려드리기 전에 네. 제가 한 유명한 샹송 가수의 자서전 중에서 한 대목을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 유명한 샹송 가수라고 말씀드렸는데 누구냐면은 그 줄리엣 그레코입니다. 네. 줄리엣 그레코는 아마 영화 팬들도 다 아시는 그런 이름일 겁니다. 샹송의 대명사나 마찬가지죠. 네. 우리나라에도 다녀갔었고요. 그 줄리엣 그레코가 쓴 그 자서전에 보면은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를 사귀게 된 것은 가수가 된 지 7년 후의 일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그가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그 내가 가수가 된 지 7년 후에 그를 사귀게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 7년 후의 시점이면은 2차 대전의 상처로부터 좀 벗어나서 유럽이 재건의 길로 접어들기 시작하던 그런 무렵이었습니다. 하나 프랑스로서는 또 다른 그 악몽이 시작이 되고 있었죠. 인도지나 사태입니다. 네. 이어지겠습니다. 샹송 가수로서 몇 번인가 상을 받고 영화에 또 출연하면서 나는 좌우간 그 무렵 인기스타가 되어 있었다. 1950년대 말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가 만났을 때 나는 이미 생활의 안정을 얻은 사람이었고 그는 육체노동으로 그날그날을 살아가는 이름없는 젊은이었다. 네. 나는 그를 그러한 생활에서 구해내고 싶다고 생각했다. 중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나옵니다. 그는 음감도 목청도 아주 좋았다. 샹송 가수가 보는 네. 이 사람의 네. 음악성입니다. 네. 아마추어였던 무렵에 나보다 훨씬 좋게 느껴졌다. 청과시장에서 막노동을 하는 이보다 샹송 공부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나의 머리를 스쳐주고 지나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람에 관한 부분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지금도 나는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네. 그는 아마도 샹송 가수의 길을 걸었어도 지금처럼 인류가 되었을 것이다. 과연 그가 누군지 궁금해지네요. 알랭드롱입니다. 아랑드롱이요? 예. 배우 아랑드롱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노래도 잘 불렀나요? 예. 그래서 예. 알랭드롱이 인도지나 전쟁에서 돌아와서 네. 이 가수가 쓴 대로 줄리엣 그레코가 표현한 대로 청과시장에서 막노동을 하면서 하루하루 보낼 때 네. 알랭드롱이 가장 자주 들리던 샹송 클럽이 생제르맹 드 브레이에 있는 그 지붕의 황소라는 카페였어요. 네. 여기엔 그 무명의 줄리엣 그레코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죠. 두 사람이 그렇게 살게 됐어요. 예. 근데 알랭드롱의 자서전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만은 줄리엣 그레코의 자서전에는 이렇게 상당 부분을 알랭드롱과의 관계를 표현해내고 있는데 네. 여러 관계가 있어요. 줄리엣 그레코가 진심으로 사랑한 첫 남자가 알랭드롱이었고 네. 또 알랭드롱 자신도 결혼을 생각했던 첫 여인이 로미 슈나이더 이전의 연상의 여인 줄리엣 그레코였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나중에 말해요. 그레코의 자서전에는 70년대 초에 알랭들롱이 달리다와 함께 바룰레 바룰레라는 노래, 네. 그 노래를 발표해서 베스트셀러가 됐을 때 얘기를 네. 쓰고 있는데 그 노래를 듣고 나는 젊었던 날에 그 알랭들롱에 대한 생각이 역시 틀림이 없다는 것을 믿었노라고 이렇게 쓰고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텔레비전에서 보시는 알랭드롱의 영화에서는 가장 중요한 알랭드롱이 진짜 육성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성우들의 목소리를 더빙. 예, 요한 4, 5년 어쩌면 10년 이래 알랭드롱의 영화가 극장에서 공개된 게 드물기 때문에 예. 혹시 젊은 세대들은 알랭드롱의 얼굴은 알더라도 텔레비전을 통해서나 가끔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진짜 이 사람의 생명이라 할 목소리를 잘 모르고 계신 분들 많을 거예요. 모르죠. 생명이 얼굴인 줄 알았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네. 그레코가 이렇게 극찬할 정도로 예. 알랭드롱의 목소리는 사실 늘랭이 그 목소리 어떤 시를 낭송하거나 네. 무드 있는 대사를 말할 때 참 분위기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 사람의 목소리, 네. 얼굴 이런 게 다 어우러져서 참으로 멋진 로맨틱한 분위기를 자아내죠. 네. 한번 들어보시죠. 네, 궁금하네요. 예, 알랭드롱은 사실은 젊었을 때부터 가끔 그 형성을 불렀어요. 그런가요? 영화 속에서 부른 적도 있나요? 영화 속에서는 한 번도 부르질 않았습니다. 예. 알랭드롱은 철저하게 배우의 길만 걸었어요. 네. 이 사람은 뭐 대본을 써보지도 않았고 뭐 감독한 작품은 몇 번 있죠. 제작은 했지만은 네. 연기 이외의 것은 스크린에서 보여주질 않았는데 네. 꽤 많습니다. 사실 알랭드롱의 그 육성이 들어간 노래들. 근데 가장 최근에 걸 소개해 드리겠어요. 예. 알랭드롱이 지금 55인데, 53살 때, 네. 가장 최근에 취입한 형성입니다. 근데 거의 동시에 알랭드롱이 아들, 앙토니도 네. 형성을 취입했어요. 예. 그래서 오늘 제가 그래서 부자의 노래를 동시에 네. 같은 시기에 취입한 노래를 들려드리는데, 노래는 꼬모 시네마, 그러니까, 예, 영화처럼 네. 뭐 다른 걸 들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쉰셋 미남배우 알랭들롱의 그 육성 특히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젊은 날부터 알랭들롱의 그 태양은 가득히를 비롯해서 많은 영화를 사랑했던 분들 네. 가장 최근의 목소리 한번 듣고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보죠. Plein d'histoires entre le jeune nouveau et le guépard. C'était souvent assez banal, mais ça suffit pour faire du mal. Il y a des gros plans, des images floues, la vérité, c'est juste en dessous. Qu'est-ce qu'on peut dire d'un homme comme moi? On dit ce qu'on veut, moi, je ne changerai pas. Quelques mots qui pourraient changer le scénario. Sur moi, plan serré, musique d'ambiance. Quelquefois on se trompe en séquence. Ni pas assez simple, ni pas assez compliqué. Je conjugue ma vie à l'imparfait. Les projecteurs manquent de chaleur. C'est tant pis pour les acteurs. Mais quand je suis tout seul devant le miroir, derrière les mots, derrière l'image, il n'y a plus de star. Et tout ce qui se passe à l'intérieur, ça s'appelle aussi la pudeur. Le meilleur rôle d'un homme public, c'est de ne jamais ressembler à ses critiques. Moi, je suis comme tout le monde, je ne suis pas très sûr, mais j'ai des rêves pour le futur. trop dangereux pour lequel. Je voudrais simplement qu'un jour, tu reviennes enfin me parler d'amour. Les caméras resteraient à leur place, et entre nous on briserait la glace. Car si je t'aime, du fond de ma nuit américaine, c'est plus du cinéma. Mise au point sur toi. Alors pour toi, pour moi, on laisserait tomber la comédie. Et on s'écrirait un roman pour toute la vie. Allez, viens. Ferme les yeux. Et sur l'écran de mes paupières closes. Alors certainement, toi, tu verras quelque chose. 시네마 영화처럼이라는 예. 가사라 제목이라 그랬죠. 아랑드롱의 목소리였는데 목소리가 상당히 그 음색이 풍부하네요. 깊이가 있고요. 블란스 배우 중에서는 네. 지금은 세상을 떠난 그 주앙 개뱅이 가장 목소리가 훌륭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마 살아있는 배우 중에서는 알랭드롱을 따라갈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알랭드롱과 인기를 양분하고 있는 장폴 벨몽도가 있지만 벨몽도는 이런 일은 도저히 할 수 없어요. 목소리 좋지 않아서. 네. 그래서 뭐 아무튼 그 무드 있는 연어의 영화에서 네. 짧은 대사 한마디 해도 참 좋죠. 예. 근데 드바르듀는 연기는 뭐 더할 나위 없지만은 사실 목소리 가만 귀 기울여 들으면은 그렇게 매력적인 목소리는 아닙니다. 근데 사실 제가 앞서 그레코의 자서전 중에서 한 대목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만일 알랭드롱이 요즘 뭐 홍콩 스타들처럼 말이에요. 네. 배우를 하면서 가수 겸업했더라면 네. 아마 더 많은 돈을 벌고 진짜 인기도 탄탄하지 않았을까 하는 네. 생각을 절로 하게 됩니다. 예. 네. 물론 요즘 젊은 세대들 알랭드롱 하면 뭐 그저 그런 배우려니 생각하시겠지만은 사실은 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알랭드롱 하면 그 미남의 대명사였잖아요. 그렇죠. 우리 잘생긴 남자 보면 어머 저 사람 꼭 아랑드롱 같다. 그럼요. 그런 말 했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인기 있었는지요?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뭐 사실 그 여론조사를 자주 하지 않기 때문에 자료가 없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일본의 그 저명한 영화 잡지 스크린이라는 잡지 있죠. 네. 지금도 나옵니다만은 이 스크린에서 매년 독자들이 좋아하는 스타에게 투표하는 베스트 20가 있습니다. 베스트 20. 이 통계를 보면요. 알랭드롱은 1960년에 처음으로 4위에 랭크됩니다. 네. 1960년은 59년에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영화 태양은 가득히가 네. 일본에서 공개된 해입니다. 근데 대뜸 4위에 올라서요. 다음에 61년과 62년에는 1위가 됩니다. 그 뒤에는 그 태양은 가득히 이후 저기 사랑은 오직 한 길이라든가 젊은이의 모든 것 이런 영화들이 예, 예. 공개되던 무렵입니다. 그 다음에 재미난 것은요. 63년부터 69년까지는 찰턴 헤스턴, 스티브 맥퀸, 숀 커너리에게 1위를 뺏기고 네. 2위만 5번, 3위만 1번, 4위 3번 그렇게 차지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때는 찰턴 헤스턴의 매너 예. 대작 70mm 예. 영화들이 붐을 이루던 때였고 예, 그렇죠. 스티브 맥퀸이 인기였고 예. 그다음에 숀 코네리는 제임스 본드로 예. 하늘을 찌를 듯 했었죠. 예. 그래서 1위 자리에 밀려나 있었어요. 그러다가 말이에요. 재미난 것은 1970년부터 네. 74년까지 5년 동안 줄곧 부동의 자리를 지켜요. 1위. 왜 그랬죠? 그 정상의 정신이? 자리를 모두 7번이나 차지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때는 중년 알란드롱의 전성시대였어요. 잘 아시는 시실리앙, 사무라이, 네. 지하실의 고양이, 멜로디 있죠. 아, 고양이. 그때죠. 예. 지하실의 멜로디. 예. 그다음에 예. 볼사리노, 스콜피온, 조로, 르지땅, 루캥. 이렇게 보면은요. 아무튼 영화 경력 지금 그저 30여 년 동안에 80편 이상의 영화를 찍었는데 줄곧 이렇게 인기의 자리에 머물고 있는 배우는 참 드물죠. 네. 네. 이런 알랑드롱에게 요즘 우리 유행하는 그 오렌지족 같은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네. 앙토니 들롱이요. 네. 앙토니 들롱은 그 역시 배우인 그 개인 교수에 나왔던 나탈리 들롱과의 사이 난 아들이죠. 네. 사실은 알랑 들롱은 그 상당히 그 고독한 시절을 보냈어요. 왜냐면은, 4살 때부터 부모의 이혼으로 양부모 밑에서 자랐어요. 자기가 늘 고독하게 자랐기 때문에 아들에 네. 대해서 너무 과보호를 했던 모양이에요. 네. 돈 많겠다. 막내배로 두어서, 앙토니 들롱은 파리의 그 부잣집 아들과 이리저리 휩쓸러 다니면서 경관을 위협하기도 하고 자동차를 네. 훔치기도 하고 예. 몇 번을 감옥을 드나들었어요. 그렇군요. 그러다 지금은 뭐 개과천선해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영화 배우도 하고 또 아버지의 그 벌려놓은 회사에 경영도 맡고 있습니다. 근데 알랭 들롱의 아들 앙토니 들롱은 영화 대표작이 마르케스의 그 100년간의 고독이라는 네. 소설이 영화로 네. 만들어졌을 때 네. 거의 주연으로 나왔었어요. 아, 그렇군요. 일본에서는 공개됐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네. 아직 그 영화가 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작품을 남기고 있습니다만 앙토니 들롱 역시 프랑스의 젊은이들로부터는 장폴 벨몽도의 아들 폴 벨몽도와 함께 굉장히 우상적인 존재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2세 배우로서. 예, 그래요. 예. 그래서 2세 배우로서는 지금 뭐 가장 인기 있는 배우고 네. 한때는 주앙폴 벨몽도의 아들과 함께 그 모나코의 스테파니 공주를 사이에 두고 뭐 그 사랑 싸움도 벌리기도 네. 하고 그랬어요. 그렇군요. 근데 역시 아버지가 앞에 들어진 샹송을 발표하던 해에 그 샹송을 발표해서 네. 이에 프랑스 차트 1위에 올라섰어요. 같은 해요. 예. 네. 부자의 노래를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노래인가요? 겔레비앙. 그녀가 온다. 예. 겔레비앙. 네,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면서 나름대로 내 얼굴은 아버지가 훨씬 잘생겼어요. 네. 노래 들어보시죠. 자, 그럼 그 아들의 목소리도요, 아버지와 함께 비교해보시고요. 선암준 씨께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네, 인사드려야겠네요. 고맙습니다. 네. 노래 들어보죠. la fin de mon film que je la tienne à bout portant dans ma main. 안토니 드롱의 노래 캐르비엥 그녀가 오늘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목소리랑 비교하니까 어떠세요? 프랑스의 오렌지족이라는 그 서남준 씨의 말씀이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오늘 엽서를 보내주신 서울 구로구 이동의 정현실 학생, 인천 남동구 만수 3동에서 친구 주연이 그리고 상균이의 생일을 축하해 주신 허진욱 씨, 서초구 방배 1동의 오미애 씨, 서울 양천구 신월 5동의 윤정화 씨께 고맙다는 인사드리면서요. 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홍동식,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